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있지. 그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걸 알고 있었지. 나를 찾는 그대의 모습이 이미 멀어졌다는 걸 오지 않았을 뿐 소중했던 건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의 기쁨들. 그대를 기다릴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중히 간직한 기억은 멀어져가. 그대를 사랑했던 날들은 내게 있어. 아직 조금은 행복하다고 보지 않았을 뿐 말보다 소중했던 그대를 사랑해.